김용철 전력공업성 일부 사물단장으로 아는 우리 측 대표단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68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28일 열차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